꼬리만 피우고 진짜. 눈물이 자꾸 멈추지 않아. 첫사랑이었잖아. 이별이 서툴렀던 이유는 넌 나의 첫사랑이기 때문에. 둘만의 장소들, 못 이룬 약속들, 다시 널 볼 수 없다는 걸 잘 알아. 더 아프기도 해. 우리 사진첩보다 네 행복이기도 해. 내가 먼저 사랑한다. 내가 많이 아낀다는 말 못해줘. 상상 미안해. 염치 없는 말이지만 미안해. 내 모습 아직 풋풋한 첫사랑으로 남고파. 하고 싶은 것도 다 못한 우리 후회해도 똑같아. 쓸데없는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져도 난 괜찮아. 난 꾹꾹꾹 참아도 너무지만 또 너무지만 떠나질 않아. 첫사랑이었잖아. 사랑이 서툴렀던 걸 알아. 미안해 더 잘해주지 못해서. 우리 헤어져도 너만은 아프지 않길